오늘의 말씀은 내일 본문인 4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48절까지는 동일한 주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20절 말씀입니다. 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지켜야 될 계명을 언급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비교해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다섯 가지 주제는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사랑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 항목을 1.1회까지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없이 율법의 항목만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항목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항목이 담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장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온전히 실현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항목 이면에 담긴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신을 구현하지 않으면 항목만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는 살인과 관련된 말씀이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21절입니다. 21절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의 계명은 십계명 중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옛사람의 여섯 번째 계명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어떻게 다릅니까? 옛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어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살인의 기준을 강한 적대감이나 원수를 맺는 상황뿐 아니라 단순히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원망에까지 확대 적용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도 그것조차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살인의 범죄를 재판에까지 확대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고발당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급히 사와하라, 타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범죄를 굉장히 넓게 확대 적용하십니다. 살인뿐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나 누군가로부터 고발당하는 것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범주를 넓히시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 한치도 그 마음에 그릇됨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십계명 중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과 동일하게 옛사람들은 간음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은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면 그 범죄의 도구인 보는 눈을 빼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내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눈을 빼버리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눈을 빼버리겠다는 각오로 음욕에 대해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간음을 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명령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보는 것마다 음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또 이 세상이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음욕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지 않고 여자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 가운데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두기만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쁘고 섹시한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은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죄인과 죄인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의 DNA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스르고 죄를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거슬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을 수 없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살 수 없다면, 여전히 죄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온전할 수 없다면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육체의 방식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